Hops News. 2020 3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모집 안내입니다. 도우미 활동 구분은 대필 타이핑 도우미와 생활 도우미입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이 가능하고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인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CT 분야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ICT 분야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생입니다. 신청 기한은 4월 4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 개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혁신 공유대학에서 현재 모집 중인 서포터즈의 쇼미더네임, 네이밍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가능 대상은 한양대학교 재학생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4일 화요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혁신 공유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됐고 북동쪽 방향으로 1000km를 비행한 뒤 중국과 러시아 접경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출국 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임석해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현대미술관인 퐁피두 센터가 하나그룹과 손잡고 한국에 분관을 냅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5일 퐁피두가 서울에 2025년 분관을 낼 계획이며 하나재단과 퐁피두 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4년간 약 280억 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분관 장소로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옛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자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미술계에선 사실상 공식 발표만 남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일본 측이 수출을 규제해온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 절차가 다시 간소화됩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화답해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ubs News. 3월 1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